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تبت يدا أبي لهب وتب ما أغنى عنه ماله وما كسب سيصلى نارا ذات لهب وامرأته حمالة الحطب في جيدها حبل من مسد 아브라함의 손이 멸망하고 파멸할 것이며 그의 재물과 그가 얻은 것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니 그는 곧 타오르는 불지옥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의 아내는 연료를 운반할 것이요 그녀의 목에는 단단히 꼬인 동아줄이 감기리라.